fighters back at you with a badass attitude. You heard the second record, wrecking all the suckers with KK on the beat. We straight illin', killing all the rotten minds. It's for rap. Yeah, the rap is a therapist. Yeah. 나는 파카디 키로 1보다 독한 남자 연신 루이본 스웨이트 아니 하나 둘 셋 내 나라가 정신을 세뇌시켜 좀 더 세게 몸을 마비시키네 기도가 꽉 막혀버리는 압박감으로 시작 히트 펄펄펄펄 타버리는 식도를 거쳐 몸으로 퍼져나가 내장 구석구석을 갉아먹는 그 느낌은 벌벌벌벌 떨려버리는 오르가즘을 느껴 이건 마치 엑스터시 몸을 달아버리게 만들어들었다 나다 조종해 네 손과 몸과 속과 혼과 마음을 조롱해 부푼 가슴으로부터 머리를 훑어 너를 유혹해 달궈진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콤 몸을 구속해 내 랩은 매주 희즘을 원하는 이들의 오늘 때리는 칙칙 네 걱정과 수치심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꼭꼭 숨겨놓은 그 비밀을 내게 꺼내놔봐 난 너를 알고 있어 완전히 장악해 Tell me 네 스타일과 내 스타일을 달로 But your brain is empty as hollow 서서히 붙어져 내리는 모래성 그 바람에 무너지는 포메이션 식어버린 마이크로폰과 혼가 잃어버린 방향성 Come on 네 스타일과 내 스타일을 달로 yeah. But your brain is empty as hollow 서서히 붙어져 내리는 모래성 그 바람에 무너지는 포메이션 식어버린 마이크로폰과 혼가 잃어버린 방향성 yeah. 코를 꽉 막아도 I smell it rotten and rotten 괜찮은 게 나왔다기를 확인해 봤는데 그다지 당연한 반응 자기 역할을 모르고 설치는 거짓말쟁이 정치인들이 만약에 랩을 했다면 딱 그럴 것 같아 그깟 하는 건 단계 안 되라 떡밥 장사 눈 깜빡할 살 초대를 끝내는 나는 이 일처리가 적합하다 나 check out my style 썩은 것들 I'll be taking them and jabbing them all 다 데려다 폭폭 찌르면 재미를 봐 내 잔인한 게 자신감은 내 가식과 비례하고 때로 무리로 시술해주는 라식 서로 다른 Mr. 봉사 너와 나 종소랑가 어리석음이 네 언사에 녹아나 So listen carefully like 영어 듣기 평가 평가를 놓고 파마받던 사람도 모두 뻑가 네 스타일과 내 스타일을 달로 But your brain is empty as hollow 서서히 붙어져 내리는 모래성 그 바람에 무너지는 formation 식어버린 마이크로폰과 혼가 잃어버린 방향성 Come on 네 스타일과 내 스타일을 달로 yeah. But your brain is empty as hollow 서서히 붙어져 내리는 모래성 그 바람에 무너지는 formation 식어버린 마이크로폰과 혼가 잃어버린 방향성 랩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면 당당히 내 옆에 실력을 쏟아봐 잘 들어봐 기도래 눈빛 뚫어진 선입견을 가진 애들을 바꿔줄 월광의 소나타 긴 시간을 갈고 닦은 영혼이 가슴에 새겨진 리듬의 진실한 목소리 실을 더 길하게 세월을 숙성시켜 탄생된 소리를 모아서 만들어낸 내 필라토피는 피라모닉의 단계를 보다 단단해 띵거리는 탄저균 난 테라피스트들의 썩은 영혼을 치유하는 언어의 치료사 그럴싸한 음악보다는 진실이 담긴 소리를 뱉어 혀에 떨리면 가볍지만 혼의 무게는 천근만근 난 두드미달의 도전자를 상대할 시간이 없어 fucking 자신이 적